거짓말까지도 가르쳐준 당신 사랑에 버림받은 내 떠나야 할 소문난 여자 있는 걸 가르쳐 주셨죠 이별이 무엇인가를 정도 사랑도 자존심까지도 가르쳐 준 당신 사랑에 버림받은 내 떠나야 할 소문